세상이란 두 글자 넌 너무 부족한 Let me say oh oh 너만이 일어나 가릴 수 있어 네 숨을 맞출 때 널 안을 때 그 속에 영원함을 느껴 너는 나의 마지막이란 걸 죽는 날까지 You're my girl 내게 후회란 건 없어 느껴지는 온몸속 그 전율이 스트레스 내 아픔들을 새하얗게 달려버리지니 운명의 입맞춤 난 소저 baby I got you 우린 세상과의 다툼에 맞서 함께 ride to oh 똑같은 만남에 지쳤지만 넌 달라 아직도 못다 해준 사랑이 내겐 더 많아 너는 sky 나는 땅 나는 태양 너는 달 you and I we so fly 그댄 bunny 나는 clock 그토록 원해왔던 매일 밤 꿈꿔왔던 그런 사랑이 너야 이젠 영원히 멈출 수 없어 baby you can count on me yeah, yeah.